라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도노님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눈보라가 막 날리는 아주 그런, 아직도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눈이 올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 참 암울합니다. 이번 주가 아이들 그 마치 브레이크여서 일주일 동안 봄방학이었는데, 여전히 겨울에 놀듯이 눈썰매 타고 눈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요. 연방자유당 정부가 장애자 이민을 금지한 관련법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선천적인 유전병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의료비가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그런 사람들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오히려 캐나다 같은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더 장애인을 더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12일 날그 필리핀 출신 여성 30명이 그 이민 장관의 토론토 사무실을 찾아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2010년 가정부로 취업해서 2012년에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계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다운 증후군을 지닌 딸을 필리핀에 그냥 남겨두고 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다운 증후군 때문에 여기 그 캐나다에서 이민을 허용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소송을 가서 결국에는 소송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성에서 재심 절차가 필요하다면 계속 그거를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나 봐요. 그래서 참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이게 뭐 장애가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이런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민성에서는 뭐 4월쯤, 이제 4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만 4월쯤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국장애자위원회에서는 좀더 빨리 규정을 바꿔서 빨리 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민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리치먼드힐은 이제 토론토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 리치먼드힐에 사는 그 60세의 샤비어 제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영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부모 초청 이민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2007년이면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않던 와중에 어머님이 결국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계속 그걸 끌었지만 10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건 아니고, 2013년에 이민이 안될 수도 있다고 알렸고, 그건 이제 이민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알렸고, 2015년에 이민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럼 2007년에 신청했는데, 일단 첫 번째 결과를 2015년에 받은 거고, 2015년에 이 사람이 이 결과를 받아서 다시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뭐,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지만, 또 이민성에서는 뭐, 재검토를 한다고 이제 검사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예,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예.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주의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의 되게 다른 면을 이런 식으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민 관련 이제 여기 이주를 하신 분들,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뭐 취업 비자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민성과 이렇게 일을 하면 쉽게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 하나만 삐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렁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일이 꼬이고 꼬여서 생각보다 뭐 1년 만에 처리해야 될게뭐 3, 4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하게 그런 경우를 겪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돈도 돈이고, 그다음에 그 마음고생이며, 또몇년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동안 세금은 꼬박꼬박 다 냈는데 말이죠. 예.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전에는 그 여권이 거주 여권이라고 따로 별도의 여권을 발급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여권을 그런 그냥 거주 여권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 여권과 똑같은 여권을 쓰면서 대신에 해외 이주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거를 할 일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되게 헷갈려요. 뭐냐면 해외 이주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제외 국민 등록이 있어요. 이 제외 국민 등록은 이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뭐 유학이든 뭐 어학연수든 아니면 일을 하러 왔건 꼭 영주권이 없더라도 해외에 3개월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제외국민 등록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는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외국에서 이제 살려고 완전히 이주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해외 이주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두 개는 되게 다른 개념인데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거주 여권은 없어지고 영주권 취득자도 뭐 기존에 쓰던 계속 그 일반 여권을 그대로 쓰면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는 그 확인서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제가 뭐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를 하는지 아닌지를 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제외국민 등록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대신에 해외 이주 신고는 그 영사관을 직접 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가까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사는 런던만 해도 토론토까지는 2시간을 걸려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물을 보려면 회사를 하루를 아예 빼고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사관에서는 이렇게 멀리 있는 도시들을 순회를 하면서 순회 영사라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출장소 같은 게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4월 4일 날 런던 지역의 토론토 영사관에서 순회 영사를 온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때는 뭐 여권 재발급이나 뭐 재외국민등록부 재발급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한국에서 할수 있는 그런 처리 그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민원 업무를 다 봐주신다고 하네요. 예. 키치너 워털류 지역은 4월 5일 목요일 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 있는 로블러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그 예전 14년 동안 있었던 빵값 담합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25달러짜리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물론 신청을 했었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저번 주에 받았던 것 같아요. 25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예, 근데 저만 받고 아직 저희 와이프도 못 받고 뭐제 주변에 저 말고 받은 사람들을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품권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다시 보내라고. 예, 제가 할 때는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이름 쓰고 뭐그 정도 주소 쓰고 그 정도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품권을 받으려면 뭐 운전면허증 또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전기세나 아니면 뭐 가스비 낸거 사본, 영수증 사본 같은 걸 이메일로 따로 보내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25달러짜리 하나 받으려고 내 개인정보를 따로 그렇게 따로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거고 혹시 그게 누출이 되면 또 따로 뭐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생활에 관한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일단 받아서 다행인데 아직 예, 주변에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서 무사히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국인 신규 유학생이 계속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연방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들어온 한국인 유학생이 16,825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무려 860명, 약 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예. 꼭 유학생이라고 해서 이게 뭐 20대, 10대, 20대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 40대 분들도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을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칼리지 같은 데 졸업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1, 2년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해 가장 많은 신규 유학생을 보낸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인도라고 하네요. 인도는 83,750명이었고 바로 그 뒤를 중국 83,515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예. 예, 되게 의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절대 수로 따지면 인도가 8만에 중국이 8만이고 한국은 이제 만 몇천 명이니까 그 2위와 3위 간의 격차는 엄청 크긴 한데 어쨌든 예, 기록으로는 한국이 3위라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학생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들어가는 그 이민이 쉽지 않게 돼서 그걸 목적을 하던 분들이 캐나다로 발길을 돌린 원인도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캐나다 달러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 비용도 예전에 제가 올 때만 해도 1,100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게810몇 원이더라고요. 810몇 원이 최근 10년간 최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학을 오려면 유학 비용이 좀더 적게 드니까. 예, 그래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토론토 대학의 경우에도 지난해 가을 학기 등록한 유학생이 전년보다 14%나 늘어난 4,600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라이어슨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이제 대학이 있는데, 그 라이어슨 대학 강의실에서 배드버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배드버그는 이제 빈대, 한국에서는 빈대라고 하는데 옛말에도 뭐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박멸이 어렵기로,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벌레인데요. 그 벌레가 강의실에서, 예, 책상에서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워낙 빈대는 생명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전파가 워낙 쉽게 되는 빨리 돼서 이게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고 하면은 그 공간, 그 주변에는 빈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벌레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번 물리면 온몸에 모기가 물린 거에 뭐 열 배가 넘는 그런 간지러움과 가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벌레인데요. 이게 이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나타났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당초 12월 달에 이미 벌써 빈대가 발견이 됐었는데 학생이 이제 학교에 관리실에 신고를 했었대요. 근데 학교에서 조사를 대충 한 거죠. 대충 해보니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걸 봤다는 이제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 학교 측의 결과를 학생들이 믿을 수 없어서 학생회에서 스스로 빈대를 찾아 나서서 이번에 강의실에서 그 빈대 무리가 몰려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을 찾아낸 것 같네요. 예. 이제 해당 강의실은 접근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접근을 제한했다고 빈대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빈대를 진짜 없애려면 그 예를 들어서 집에 빈대가 나타나면 가재도구와 모든 걸다 버리고 옷이나 이런 거는 아주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서 뜨거운 걸로 뜨거운 열기로 건조를 해야 빈대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구나 뭐 그런 거는 특히 나무로 돼 있는 가구나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예. 한국에서는 사실 옛날 요즘에는 빈대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예전엔 빈대가 있었지만 아주 그 독한 약을 써서 다 빈대를 예전에 다 박멸을 해서 이제 요즘에는 빈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그 독성이 강한 약을 쓸 수가 없대요. 그 사람한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 약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강한 약을 써서 빈대를 박멸하면 되는데 그런 강한 약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약으로 빈대를 박멸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게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민자가 많고 해외 왕래가 자유로우니까 아무래도 뭐 계속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빈대가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 대도시로 갈수록 이게 아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어슨 대학도 아마 이제 토론토 다운타운 쪽에 있어서 아마 그게 더 예, 심한 것 같습니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인 대다수는 이민자보다 인공지능 등그 신기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걸더 우려한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논리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일하던 일자리를 잃었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논리였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그 첨단 기술로 인해서 공장이 자동화되거나 뭐 인공지능으로 개발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들을 더 우려하는 걸로. 이제 갤럽이 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근로자는 12%에 불과한 반면 그 첨단 기능 때문에 일자리를 읽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근로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3%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 이거 관련돼서 제가 좀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메리카 트럭커였나? 그,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그 트럭 드라이버로 이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나 봤거든요. 이게 2012년인가 3년에 찍은 거였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너무 그 땅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캐나다와 미국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서 어떤 한 분은 토론토 근처 이제 나야가라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해서 오타와 뭐 몬트리올까지 갔다가 다시 미국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테나다로 올라와서 결국엔 그 밴쿠버 근처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도 있었고 어떤 분은 하여튼 그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한번 출발하면 2, 3일은 기본으로 가야 하는 예,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안정적인 생활이 쉽지 않고 예,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 어려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뭐 행사나 아니면 가족 항상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힘들다고 많이 토로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뭐 잠도 그냥 어쩔 땐 트럭에서 그냥 자야 하고 아니면 뭐 샤워도 며칠 만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때 당뭐 페이가 안정적인 좀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쉽게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저그 단위가 미국에 계시는 그 트럭 드라이버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몇백 명이라고 해서 저는 그 수에 깜짝 놀랐고요. 일단 몇백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놀랐는데. 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자율운 요즘에 가장 되게 핫한 이슈가 자율운행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운행 트럭이 개발돼서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어서 그 트럭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트럭은 이제 그 출발지와 도착지가 되게 일정하고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고 참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그 혜택이 사람 그 인류 모두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참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또뭐 자본을 가진 자들만 더 배가 불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또 짧게, 제가 하면 항상 짧아지는 것 같은데, 예, 이번 주는 이렇게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